조선의 함경북도 북부피해복구 전선에서 날마다 전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연사군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은 단 하루 동안에 3만 5천여 립방미터의 소층 살림집 기초굴착을 끝낸 데 이어서 기초 콘크리트 치기 공사를 3일 만에 결속하고 벽체 축조 공사에 진입했습니다. 경문군에서는 군인들에 의하여 9월 28일 현재 100세대 살림집 건설 내외부 미장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부 전역에 급파된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7,4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에 착공해서 5,100여 세대의 기초굴착 공사와 1,800여 세대의 기초 콘크리트 치기 공사를 끝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변전소들과 송전선 복구를 전부 끝내고 거의 모든 피해 지역에 전력을 보장했으며 기계공업성에서는 많은 전선유와 변압기를 비롯한 전기제품들을 긴급 생산해서 복구 전투장들에 보냈습니다. 청진철도국에서는 현재까지 수만 톤의 세멘트와 수천 톤의 철강재, 통나무를 비롯한 복구에 필요한 자재들을 집중 수송했습니다.